각도 소재지들과 경제강국권 소리의 주요 전구들에서 우리인을 위윤창조회로 거무초동한 왕재산 예술단 예술인들이 수도 평양에서 공연 무대를 펼쳐놓았습니다. 왕재산 예술단의 첫 공연이 25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. 평양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